세계 에이즈의 날에 처음한 행사가 1일 평양의 인문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. 여기에는 보건부문 연간완의 일꾼들과 주우주 세계보건기구 대표, 유엔 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,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한편 이날 주안과 각 도위생선전관들에서 에이즈 예방에 대한 집중선전활동이 진행됐습니다.